깨끗한 나의 머리카락 나를 쫓아오던 발자국 소리 나풀거리는 나비조차 떠나버렸네 나풀거리면 나비조차 떠나버렸네 꿈을 꾸던 여인아 지는 않지만 내 맘을 꺾어버린 여인아 나만 홀로 남겨두고 나비조차 떠나버렸네 나풀거리며 나비조차 떠나버렸네 나비조차 떠나버렸네 나비조차 떠나버렸네 나풀거리며 나비조차 떠나버렸네 나풀거리며 나비조차 떠나버렸네 나풀거리며 나비조차 떠나버렸네